그는 자신을 괴롭혀왔던 과거를 툴툴 털어버리는 고백록을 펴냈고요. 또 현재 매일 마이크 앞에 서는 한 여자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여성의 성심리를 그린 연애 소설을 펴냈습니다. 이 세 사람의 30대 여성, 책 안에 자신들이 살아온 삶을 솔직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한국인으로, 똑같은 여자로, 똑같은 30대의 나이로 살아오면서도 참 각각의 삶의 방식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 권의 책 모두 그다지 권하고 싶지 않은 책들입니다. 경기도 의왕 내선이동의 오세윤 학생 잘 들으셨어요. 어떠세요? 좀 시원해졌습니까? 그런데 지미 클리프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불러서 그런지 좀 시원한 감은 덜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곡이 다르게 들릴 수도 있네요. 영화 쿨 러닝 중에서 I can see clearly now. 오늘은 Gladys Knight and Pips의 노래로 띄워드렸습니다. 너무너무 더운 밤입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썰렁한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하고 대전 동구 가양 이동에서 김하랑 학생이 엽서를 보내오셨는데요. 뭐 오늘 제가 첫머리에 한 말 썰렁하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저는요. 재밌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집에 가서 막 동생들 앞에서 신나게 얘기를 하면 동생들이 막 스키 타는 흉내를 내고요. 그 아이스 얼음 이렇게 아는 그런 광고 있잖아요. 막 그런 흉내를 내면서 뭐니 하면 너무너무 썰렁해서 들어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제가 하는 얘기마다 전부 썰렁하다고 하는데요. 어떠세요? 김아랑 학생. 제가 지금 하는 말들 전부 썰렁하지 않습니까? 좀 시원하세요? 관악구 신림본동에 이정훈 학생 보충수업 끝났다고 하셨는데요. 보충수업 끝났다고 방학이 환상적으로 흘러가는 건 또 아니죠. 그 다음에 학원 가는 분들, 뭐 과외 계속하는 사람, 독서실 행, 아휴 정말 저도 학창시절 생각하면 끔찍하네요. 다음 곡 띄워드릴게요. 우리는 계속 띄워야 하는 그런 인생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크리스 미첨과 올리비아 하시가 주연한 영화죠. 서머타임 킬러 중에서 Run and Run, Country Lovers가 부릅니다.

엑센트 현대 자동차. 겨울쯤이었던가요? 제가 숙직을 하는데 전화를 걸어서 전화에 대고 이 노래를 불러준 청취자가 계셨어요. 그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이 곡을 들으면서 영화 Growing Up 중에서 바비 빈튼이 불렀습니다. Mr. Lonely 오늘 첫 곡 얘기를 풀어나갈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이스라엘 고등학생들의 청춘물이죠. 여름방학 때 벌어진 일들을 그리고 있는 영화인데요. 자, 여름방학, 휴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휴가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또 어쩌면 지금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데 여름 휴가 하면 특히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왠지 그곳에 가면 어떤 근사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여름 휴가를 배경으로 흥미진진한 사건이 펼쳐지는 영화도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영화 피서지에서 생긴 일, 서머 플레이스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주인공 몰리가 보낸 여름 휴가. 아름다운 파인 섬으로 피서를 갔다가 멋진 청년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그런 여름 휴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영화 속에서 몰리의 사랑은 이루어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몰리의 아버지와 몰리가 사랑하는 청년 자니의 어머니가 오래전에 애인 사이였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예상하지 못했던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하지만 도해지의 온갖 걱정거리들을 한꺼번에 몰아내버리는 시원한 파도 때문이었는지 몰리와 자니는 결국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여름 휴가가 선사해준 최고의 선물을 받은 셈이죠. 그리고 몰리 역을 맡은 산드라 디와 자니 역을 맡은 트로이 도나휴 역시 최고의 선물을 받은 셈이 됐는데요. 이 영화 한편으로 청춘스타의 대열에 성큼 올라서는 그런 행운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여름 25박 26일로 피서를 나선 수험생입니다. 피서지는 바로 저희 교실이랍니다. 경북 상주 임봉동의 김대서 박생. 참 이런 분도 있어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자, 아주 낙천적인 학생 김대서 박생께 띄워드렸습니다. 서머플레이스의 테마 레터맨이 불렀습니다. 자, 여름휴가. 데이비드 린 감독이 연출한 여정의 주인공은 휴가를 떠나서 사랑을 만나게 되죠. 하지만 이 사랑은 좀 달랐습니다. 38살의 노처녀인 제인 허드슨, 캐서린 헵번은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모처럼 휴가를 얻고는 아주 부푼 가슴에 이탈리아의 낭만적인 도시 베네치아로 여행을 갑니다. 특히 이탈리아 남자들이 정열적이라는 소문 때문에 제인의 가슴은 설렐 수밖에 없었죠. 아닌 게 아니라 눈을 돌리는 곳곳마다 다정한 연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제인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남자가 한 사람도 없어서 실망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 죄인 앞에 레나드라는 멋진 남자가 나타납니다. 로사노 브라츠가 이 역을 맡고 있는데요. 제인과 레나드, 이 두 사람은 곧 가까워지고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레나드는 결혼한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인은 잊지 못할 추억만을 안고 베네치아를 떠나죠. 자, 여름 휴가에서 얻은 사랑. 이렇게 제인이 겪은 사랑과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낯선 장소에서 마법에 걸린 것처럼 아주 낭만적이긴 하지만 짧은 휴가와 함께 더덥고 쉽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쌍둥이 주희, 부천에 있는 언니와 함께 들으셨습니까? 경남 거창 가조면의 손양인씨께 띄워드렸습니다. 서머타임의 테마, 서머타임 인 베니스, 만토바니 악단이 연주했습니다. 여름 휴가라면 먼저 낭만적인 사랑이나 신나는 모험을 떠올리기 마련이죠, 사실. 영화 딜리버런스에 등장하는 4명의 남자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틀란타의 비즈니스맨인 에드, 로이스, 보비, 드류 이 네 사람은 휴가 기간 동안 완전히 자연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에팔라치아 산맥에 들어가서 카누도 타고 물고기도 잡고 사냥도 하고 이러면서 문명에 전혀 오염되지 않은 자연의 공기를 마음껏 마셔보기로 한 거죠. 사실 에팔레치아 산맥은 곧 댐이 건설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휴가는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들에게는 도시 생활에서 잃어버린 남성다운 패기, 박력 이런 것들을 거친 자연 속에서 다시 찾고 싶은 욕심도 있었죠. 그런데 이 네 사람의 여행은 뜻하지 않게 목숨을 건 모험으로 변하고 맙니다. 산에서 살고 있는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그들을 공격해왔기 때문이죠. 무기다운 무기를 갖지 못한 이 네 사람은 돌이나 나무로 창과 화살을 만들어서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가 발목이 부러지고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고 이렇게 차례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휴가가 끝날 쯤 돼서는 에드 혼자 살아남게 되죠. 그들은 남성다움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는 했지만 결말은 그야말로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악몽으로 끝나버린 여름 휴가. 자, 존 부어맨 감독은 이렇게 우리가 휴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를 거꾸로 뒤집어서 아주 섬뜩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숨막히게 달려나가는 밀모스 지그문트의 촬영 솜씨, 그리고 에드 역의 존 보이트, 루이스 역의 버트 레이놀즈의 연기 대결이 아주 돋보이는 영화입니다. 딜리버런스 중에서 한 곡 들어보죠. Dueling Vengeance. 네 명의 남자들이 여행을 막 시작하기 직전에 만난 마을 소년이 이 곡을 연주합니다. TV 시리즈로도 만들어졌던 13일의 금요일의 오프닝 타이틀이었습니다. 여름 휴가의 낭만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이 영화 13일의 금요일 시리즈가 바로 그런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해서 만들어진 공포영화죠. 뉴저지주의 빼어난 경관을 갖춘 크리스탈 호수의 캠프장. 이곳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캠프로 온 청소년들이 하나씩 하나씩 칼 같은 뾰족한 흉기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생존자는 단 한 사람, 여학생뿐이고 그 여학생은 제이슨이라는 끔찍한 살인마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죠. 지금까지 만들어진 8편의 13일의 금요일 시리즈 그 기본 줄거리는 이렇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참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어요. 희생자들이 모두 청소년들이고 또 그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캠프에 와서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차례차례 끔찍하게 희생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3일의 금요일 시리즈는 부모의 기성세대가 청소년 세대에게 보내는 엄격한 메시지 같기도 합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은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악몽처럼 눈앞에 펼쳐 보이는 거죠. 이렇게 칼이나 도끼 같은 흉기로 사람을 난도질해서 죽이는 영화를 슬래시 영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슬래시 영화가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에 대해서 심하게 반항했던 70년대에 유행했다는 사실. 참 뭔가 맞아 들어가는 면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 13일의 금요일에서 또 흥미로운 사실은요.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인물이 꼭 여자라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살인마에게 쫓기는 마지막 생존자가 남자보다는 여자일 때 관객들이 더욱 손에 땀을 쥐면서 정신없이 지켜볼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계산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13일의 금요일 시리즈를 보면 상황 설정이나 이야기 전개 매번 너무 비슷하게 전개되는데요. 왜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보고 싶어 할까?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공포영화를 좋아하시는 청취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풀어볼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13일의 금요일의 클로징 타이틀 들어보죠. 공포영화 13일의 금요일의 클로징 타이틀이었습니다. 공기도 나쁘고 시끄럽고 게다가 혼잡한 도시. 이런 도시를 떠나서 평화로운 자연의 품에 안기고 싶다는 생각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품게 되는 소망이 아닌가 싶은데요. 영화 딜리버런스에서 4명의 남자들처럼 시티 슬리커즈에 등장하는 3명의 남자는 이 대도시 뉴욕을 떠나서 잠깐 동안만이라도 자연으로 돌아가 보기로 결심합니다. 세 사람 중에 먼저 매치 로빈스는 중년의 위기에 빠져서 웃음을 잃어버린 남자였어요. 그는 사회적인 성공과 가족의 안락한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문하면서 허무한 감정에 빠져서 허덕입니다. 또 매치와 친한 친구 에드 프릴로는 안정된 생활을 꾸려나가고 가족을 부양하느라고 매사에 소심해져 버린 인물이었죠. 그리고 두 사람의 친구인 필 버기스트는 20살짜리 젊은 아가씨와 외도를 즐기다가 아내에게 들켜서 집에서 쫓겨난 상태였고요. 미친은 그래서 두 친구에게 서부로 가서 옛날 서부 사나이처럼 소떼를 몰고 뉴멕시코까지 가는 모험을 해보자. 그래서 골치 아픈 문제로부터 좀 벗어나보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딜리버런스의 주인공들처럼 이리저리 훼손당한 남성다움을 다시 되찾고 싶은 그런 소망도 들어있었죠. 하지만 평생 동안 도시에서만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소떼를 모는 카우보이가 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에서 떨어지고 소의 뒷발에 차이고 그야말로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겪지요. 신나는 모험을 기대했던 세 사람은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면서 도시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들게 되죠. 그런데 뉴멕시코까지 가는 그 먼 여정을 통해서 그들은 차츰차츰 달라집니다. 카우보이의 기술을 익히게 되고요. 어린 시절의 꿈을 되돌아보면서 어른의 삶에서 경험했던 어려움을 털어놓게 되죠. 결국 그들은 활력을 되찾고 씩씩해져서 도시로, 현실 생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빌리 크리스탈의 코믹한 연기, 그리고 세 명의 도시 남자를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진짜 카우보이 잭 파란스의 연기가 돋보이는 영화였습니다. 시티 슬리커스 중에서 제임스 잉그램의 노래 들어보죠. Where did my heart go? 부산 진구 양정 사동의 박민주 씨, 그리고 서울 동작구 사당이동의 김민겸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제임스 잉그램의 목소리로 영화 시티 슬리커스의 주제가 Where Did My Heart Go 들으셨어요. 자, 여름 휴가. 낭만적인 사랑도 좋고요. 신나는 모험도 좋지만 이 시티 슬리커스의 주인공들처럼 깨달음,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된다면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은 여름 휴가 기간을 낯선 장소에서 자기 자신을 좀 거리를 두고 새롭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현실이 조금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싶어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활력으로 새 출발하는 기분으로 직장생활도 잘할 수 있고요. 학교 공부에도 전념할 수 있겠죠. 자,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안암동의 희진 씨가 휴가 얘기를 아주 길게 아주 재미있게 적어주셨는데요. 제 휴가는 어떻게 보냈나 그 얘기도 해달라고 했는데요. 오늘 제가 여름 휴가를 다룬 영화 얘기로 대신 해드렸습니다. 안암동의 희진 씨 괜찮아요? 자, 여름 휴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겨울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곡 띄워드릴게요. 저도 듣고 싶네요. 많은 분이 신청하셨는데요. 서울 노원구 상계우동에서 최성현 군이 짝 별명이 야수라고요. 제표랑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서울 은평구 가련일동에서 최주영 씨가 수산나, 유선이, 은하, 주리, 지선이, 신이와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또 하이텔의 이정곤 씨, 최준호 씨께 띄워드립니다. 가위손의 메인 타이틀입니다. 그대 숨소리 살아있는 듯 느껴. 눈치를 하지. 심정을 이해가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대구 남구 대명 11동 제일 더운 곳에서 보내요 하셨습니다. 미나양 잘 들으셨어요. 우리 영화 비오는 날 수채화 중에서 권이나 김현식 강인원이 함께 부른 비오는 날 수채화였습니다. 자 오늘 제게 군인 아저씨 두 분이 엽서를 보내주셨네요. 나이는 저보다 어린 분도 계신 것 같은데 항상 군인 뒤에는 아저씨가 붙어야지 제격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군인이라는 살벌한 이미지가 좀 더 친근하게 중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군인 아저씨들은 정말 고생하시는데 제가 괜한 말을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김태훈 씨 제대 축하드리고요. 단기 사병으로 입대한 지 3개월이 된 신병이지만 나이 26세에 보통 2, 3살 어린 고참들에게 깍듯이 존댓말 쓰느라고 참 힘드신 것 같습니다. 강서구 신월동의 김주영 씨, 두 분께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릴게요. 하이텔로도 많은 분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성수이가의 이호재 씨, 경주 환호동의 김상철 씨, 하이텔의 재림 씨, 정남채 씨, 김응식 씨, 영화 동방불패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질질진 샤오샤오. 단지 오늘 아침의 미소만을 기억할 뿐. 자, 오늘 중국 영화 음악 CD 받으실 분을 안 뽑았네요. 이 곡을 선곡해놓고 문득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대구 수성구 황금동의 한수정 씨께 CD 보내드리고요. 자, 한수정 씨 아마 그 CD 안에 이 곡도 들어있을 겁니다. 지기금조서와 함께 저는 물러갑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전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